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5시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그냥 아쉽다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또 슬프다고 하기엔 좀 과한 것 같을 때 이 표현 참 예쁜 것 같아요. 애틋하다.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 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다. 애틋하다라는 말. 마음 한구석이 짠하긴 하지만 너무 슬프게 들리진 않죠. 그게 어쩌면 이 단어에 담긴 두 번째 뜻, 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고 알뜰한 맛, 글쎄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서로 남은 정도 없이 매섭게 돌아선 사이가 애틋하진 않겠죠? 마음의 사랑을 담은 채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또 어느 여행지에서 알게 된 좋은 친구와 아쉽게 헤어지면서 나누는 인사 같은 거. 추억이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너무 슬프지만은 않은 다정한 아쉬움. 그게 애틋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겐 참 애틋한 이 시간 또 이 자리 지니 음악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스의 OST 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OST 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더스라고 했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듣고 오셨고요. 아이디 아치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오전엔 회사원, 저녁엔 가게로 출근합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합니다. 원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힘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루에 4시간 주무시고 일하시다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참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께 신청곡과 앨리스 카페 바우처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신 곡이에요. 산울림의 안녕. 그리고 이어서 산울림의 나 어떻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곡 함께 듣고 오셨죠? 산울림의 안녕 그리고 산울림의 나 어떻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경쾌한 듯한 리듬에 참 가사가 슬프네요. 그렇죠? 슬픈 가사 또 이 안녕 노래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틋하다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산울림의 노래였습니다. 최근에 영화 최악의 하루 뭐라고 한국에서 한 8월 중순경에 개봉했던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하늘이 씨랑 이희준 씨 뭐도 이렇게 나오는데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잠깐 나오는 음악인데요. 제가 그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예고편 보고 나서 OST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래라는 뮤지션이 만든 곡인데 OST로는 따로 발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영화는 배경이 서울 서촌과 남산을 배경으로 계량 한옥과 뭐 골목들 또 숲이 우거진 산책로 등을 배경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고 해요. 한국에도 저런 풍경이 있구나. 잠깐의 화면을 보면서도 감탄을 하게 됐는데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수상했대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의 주인공 은희 역할로 한예리 씨가 나오는데 한예리 씨는 두 남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오다가 어느 날 그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배우를 꿈꾸지만 영국 무대에서는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을 정도로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풋내기죠. 그녀는 삶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지만 최악의 하루를 맞아 무너지고 맙니다. 영화 최악의 하루는 은희가 보낸 그 하루를 그린 영화예요. 저도 예고편만 보고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쩌면 오늘 정말 최악이다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또 이런 최악의 하루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 같은 또 하루였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라면서요. 그 영화 속에 짧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재즈풍의 제목은 모르겠어요. 제목은 모르지만 너무 좋은데요. 잠깐 함께 즐겨보시면서 최악의 하루였던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코너는 원래 목요일에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지게 중 조연희 씨와 함께했던 목요일 코너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6주간 쉬실 예정이에요. 전 새로운 코너 주제가 있는 이야기 이강연 씨와 다시 함께 돌아올게요. 네, 최악의 하루 영화에 나왔던 음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게 만나고 정드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만남엔 뭐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헤어짐이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또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강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간편하게 이게 수다식으로 만났다가 네. 이 서로 코드가 비슷한가요? 코드가 네. 통하나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건 알잖아요. 엄청. 근데 그렇죠. 뭔가 통하는 게 있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네. 참 이런 방송이 됐네요. 네. 네,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제목은 못 정했지만 만들어 가려고 해요. 네, 주제가 있는 이야기 괜찮지 않아요? 네. 뭐 일방적으로 주제도 제 맘대로 정하고 괜찮죠. 힘들면 바꾸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네. 정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착인데요. 아, 도착. 지난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들어주세요. 예, 남편이 도착을 했고요. 맞아요. 또, 예. 하루 늦게 연착하셔가지고. 네, 예. 나리타 공항에 계셨다고 네. 안 했나요? 맞아요. 네. 네. 무사히 도착을 했고. 네네. 도착이란 건 또 하나의 설레임이죠. 그렇죠. 또 하나의 네. 설레임.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아시는. 그죠. 네. 도착을 했고, 또 한 분의 손님도 도착을 했고, 이 도착이라는 게 정말 설레어요. 새로운. 네네. 근데요, 이 도착이란 거에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약속 지킨다는 건 정말 눈물 나요. 일하다 보면 뭐 간 보고서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저도 요즘 에이. 그 약속이라는 거 에이. 내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한 에이. 책임 에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무게로 잴 수 없지만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지만 에이. 그 사람이잖아요. 에이. 그 사람. 에이. 그래서 이 keeping the words 제가 페북에 어디 썼는데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도착해 주셔서. 네, 여기 네. 저기 기다리는 또 도착도 있겠지만 네. 또 뜻밖의 만남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만나기 싫은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 안에 만남이란 자체는 네.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뉴질랜드에 오시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도착이죠. 네, 저는 그래서 뉴질랜드에 오실 분들을 위해선 뭐든지 합니다. 정말. 네. 뉴질랜드에 네. 이제 관문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정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고른 게 콜링 유인데요. 네. 제베타 스틸 노래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영화 바그다드 카페 주제곡이에요. 네. 네. 네. 오래됐죠. 들으면 뭔가 아련한 그 사막이 펼쳐지면서 거기 독일 여자 자스민하고 흑인 주인 브렌다의 그 미묘한 그 미묘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백인과 흑인, 뚱뚱한과 그렇죠. 마른 그리고 전혀 반대되는 네, 느낌. 부부와 싱글 뭐 이런 공통점이 뭐, 없는. 예, 전혀 소통이 안 되다가 드디어 이제 포옹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콜링 유 뭔가 부르면서 다가오는 너 빨리 와 이게 나의 소명이야 이런. 그 소명을 예, 받는 느낌인데. 예, 또 이 방송도 또 연관이 있고 예, 한번 들어볼까요?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change is coming closer, sweet release. I am calling you. I know you hear me. I'm calling you.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A hot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Th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And I can feel a change is coming, coming closer. Sweet release. I am calling you. Can't you hear me? 음악이라는 게 이래서 좋은가 봐요. 들었을 때 그 분위기로 잠시 생각이 확 전환되는 느낌, 아니면 거기에 푹 빠져드는 느낌, 푹 젖는 느낌,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나요. 그 여행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낯섦을 견뎌내는 거. 낯섦과 불편함을 견뎌내는 거. 그 이상을. 그래서 돌아왔을 때 집이 얼마나 나에게 편한지 새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게 네.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네. 감사한지를 네. 느끼기 그쵸. 위해서. 와이파이 내게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거잖아요. 세탁기 이거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옷 아무렇게나 입고 막 돌아다니고. 도착과 만남이 주는 게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손님에게는 불편함의 시작이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연과 약속에 지켜지는 거니까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만나면 막 즐겁잖아요. 네네. 파티하듯이. 그래서 생각한 노래가 제가 A little party never kill nobody. 아, 뒤에 제목이 조금. 파티 조그마한 거 아무도 안 죽여. 괜찮아. 우리 파티해볼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Great Gatsby에서 나온 노래죠. 네네네. 막 미친 듯이 막 춤추면서 나오는 그 노래 막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개치비 보면서도 아휴 참 저런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신념은 어디서 나올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여자야. 아,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에, 남자는 여자 보는 눈을 길러야 돼 이랬는데. 그렇죠? 서로 마찬가지죠. 뭐.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한 노래는 네. Take This Waltz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 영화 얘기를 영화 했었잖아요. 말씀하셨죠. 우리도 사랑일까. 거기서 들은 노래는 그거였죠. 비디오 킬 네네. Radio Star. 그거는 네. 이제 왜 그 회전 놀이기구를 막 둘이서 타면서 막 엄청 즐거워하다가 이제 노래가 끝났을 때 허무함. 놀이기구. 이제 막 놀이기구 탈 때 그 막 현란하잖아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 네. 허전함. 허전함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였는데 네. 주제곡은 이제 레오나르드 코헨의 Take This Waltz잖아요. 그 굵은 목소리로 이 사람 역시 이제 캐나다 국민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왈츠를 잡아. 쳐. 이 왈츠를 쳐. 까르페디엠이잖아요. 까르페디엠. 이거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노래의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연달아 들어보면서 만남의 즐거움, 순간을 즐기는 거. 네, 파티를 예, 열어보는 거네요. 예, 만나고 네, 나서 네. 이제 파티 여는 거. 네, 네. 어, 연달아 듣는 노래도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 예. 준비되셨죠? 예,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네. 두 노래가 네. 감성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즐겨보세요. 네. Either you're mine or you're not. Make up your mind, sweet baby. Right here, right now is all we got.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So we gon' dance until we drop. There's a lobby with 900 windows. There's a tree where the doves go to die. There's a piece that was torn from the morning, and it hangs in the gallery of frost. Aye, aye, aye, aye.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with a clamp on its jaws. Oh,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On a chair with a dead magazine. In the cave at the tip of the lily. in some hallway where love's never been. On our bed where the moon has been sweating, in a cry filled with footsteps and sand. I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take its broken waste in your hand. This waltz, this waltz, this waltz, this waltz, with its very own breath of brandy and death, dragging its tail in the sea. There's a concert hall in Vienna where your mouth had a thousand reviews. There's a bar where the boys have stopped talking. They've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blues. Ah, but who is it climbs to your picture with a garland of freshly cut tears?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it's been dying for years. There's an attic where children are playing, where I've got to lie down with you soon. In a dream of Hungarian lanterns, in the midst of some sweet afternoon. And I'll see what you've chained to your sorrow, all your sheep and your lilies of snow. Aye, aye, aye, aye,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with its all, never forget you, you know. This waltz, this waltz, this waltz, this waltz, with its very own breath of brandy and death, dragging its tail in the sea. Shoulder, my mouth on the dew of your thighs, and I'll bury my soul in a scrapbook with the photographs there and the moths, and I'll yield to the flood of your beauty, my cheap violin and my cross, and you'll carry me down on your dancing to the pools that you lift on your wrist. Oh my love, oh my love, take this waltz, take this waltz, it's yours now, it's all that there is.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만나고 헤어지고 수없이 되는 반복 속에서 만난 사람들, 솔직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없어요. 그쵸? 있어요. 아니 그 하루 일과를 살아도 저희가 하루 일과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마침 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시니까 뭐 저희는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쓴 때도 있었고 그럼 솔직히 그 하루 종일 산 삶을 돌아봐서 쓰면 바빴다, 나빴다,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뭐 이런 함축적인 말로 하루라는 단어가 그냥 압축돼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기억들, 어떤 일들, 또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왜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뭐하고 뭐 했다 이러잖아요. 옛날에 얘기 쓸 때. 네. 근데 그게 참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기억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하루 소중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근데 이제 요즘 페이스북 기능에 On This Day 해가지고 네.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아, 3년 전 오늘이 떠요. 그죠? 그거 보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작년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련하고, 3년 전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과연 내가 연락이 되나? 뭐 이런. 그래도 그건 예. 남기는 노력을 예. 했으니까. 네. 그쵸. 남기는 노력을 했기 예. 때문에 기억나는 거죠. 너무 새삼스러워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 예. 저는 페이스북을 지금도 잘 안 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억을 남긴다 생각하는 것도 편으로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생각하면 꼭 페이스북이 아니어도 나름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호불호가 강한 매체이기 때문에 개인 선택이죠. 선택해서 네. 하는데 네. 그런 기억을 끌어내는데 예. 꼭 뭐 굳이 뭐 끌어내기 싫은 기억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훅 지울 때가 있어. 에이 지워 이러면서 싹 지울 제가 웬만해서 안 지우는데 다 딜리트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머릿속에도 예. 지금 예. 기억나지도 않았는데 예. 파티를 즐기고 나니까 네. 근데 지금 노래 두 곡 우리가 연속해서 듣고 네. 왔잖아요. 완전 분위기가 다른 네. 노래인데 결국은 뭐 카르페디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네. 근데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과거나 미래가 어떻게 나한테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뭐 힘들건 아니면 기쁘건 괴롭건 그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즐기고 누릴 수 어떤 감정이든 맞아요. 누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이상하게 지금을 무시해요. 패스. 자꾸 다른 걸 보게 돼요. 내일 걱정이 더 심하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우 뭐 10년 후까지 막 매일 애 결혼해서 애 낳는 것까지 아니 그런 걱정을 왜 하고 있지 어느 순간에 네, 맞아요.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키위 할머니가 아 한국 엄마들은 걱정하려고 애 낳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걱정하려고 애 낳는 애를 낳은 것 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키위들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막 그 퍼포먼스 끝나고 나면 막 뭘 잘했느니 막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네가 이 동안 준비해 와서 즐겼던 게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딱 이렇게 포스팅 같은 거 하더라고요. 키위들이. 그래서 보는 관점이 참 다르구나. 네가 무슨 그렇구나. 역할을 잘해서 뭐 네네. 잘했다 이렇게 네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즐겨줘서 정말 좋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난주가 추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근데 추석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얼굴 볼 수 있잖아요. 페이스톡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 큰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지 좀 한참 됐어요. 진짜요? 네.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어요. 완전 발전했네. 네. 근데 아빠랑 둘이 가서 하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근데 이제 우린 적응해서 저는 적응했고 에이. 근데 이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페이스톡으로 이제 연락하자 그러니까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내 머리 보고 놀라실 거야. 이러더라고요.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아니 머리 색깔이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그 후에 갈 예정인데 그럼 나 머리 색깔을 바꾸고 가야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페이스톡을 했죠. 에이. 그러더니 당장 처음에 오는 말 왜 친할머니는 너 머리 색깔이 왜 그러니? 할아버지는 네가 누구냐? 그 외할머니는 우와 멋있다 너무 잘 어울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으니 네. 염색을 안 하고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맞아요. 저도 네. 뭐 그렇게 자유로워져야지 뭐 결심하지 않고서는 네.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게 만남 그 새로운 머리 색깔을 만난 거잖아요, 내가. 아니 저도 충격인데요. 그 사람들이 발전했어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 네. 아는 네. 뭐 생각하면 네. 근데 지금은 뭐 그 새로운 언젠간 그 머리 색깔 헤어질 때가 있겠지. 네. 그런 만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받아들이니까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별거 아니고 그 아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네. 전 맨날 그래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글쎄 별거 네. 아닌데 네, 거기에 별거 아니. 목숨 걸고 사는 게 참 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네. 그런 거 좀 굿바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문세 가수 이문세에 대한 호불호도 많죠. 네. 네. 저, 그렇죠. 저희 세대도 그렇고. 네, 네, 근데 네. 저는 80학번 세대랑 이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학 뭐 축제 때도 많이 나오죠. 네, 네. 이 사람 판도 거의 다 모아놨고. 이문세 좋아했어요. 가사랑 이영훈 씨 가사 너무 좋잖아요. 저도 90인데 네. 대학 축제 때 네. 이문세 씨 왔었어요.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굿바이는 사실 또 굿바이가 아니잖아요. 다시 또 네. 만난다는 네. 거니까. 또 만남을 위한 굿바이고. 어떤 색깔로 만날지 모르겠어. 어떤 머리 색깔을 만날지. 예, 근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굿바이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좀 더 성숙해했자. 삶을 사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를 찾아가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한 거. 걸음이라도. 예, 좋은 만남은 서로를 더 성숙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 서로를 더 성숙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 있어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그 좋은 굿바이가 아닐까요? 네. 글쎄, 그런 좋은 굿바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굿바이 할 시간도 됐고 예. 또 그쵸? 만나야죠. 또 만나고 예.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네.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예. 함께하는데 글쎄, 듣는 여러분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 민폐만 아니면 뭐.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예. 편하게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말 속에 어떤 분들은 아,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무슨 저런 말이 있어? 이렇게도 하겠지만 그냥 그 다름을 만나신 맞아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헤어지실 거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의견 있으면 또 저희한테 주시고 네. 나누고 싶은 주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좀 그런 주제로 또 함께 나눠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네, 이문세 씨의 굿바이. 네,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굿바이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굿바이 하며 말 없이 떠나가버린 꽃님의 모습이 날마다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그리움인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지만 저 멀리 그대에서 인사도 다른 어떤 말도 못하고서 그대 먼저 끊기만 기다려요.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나 다른 어떤 말도 못하고서 그대 먼저 끊고 오늘 코너, 목요일 코너 주제가 있는 이야기 어떠셨어요? 아, 지난주에 수다방에 같이 출연하셨다가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또 함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저와 함께 코너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오늘도 함께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됐죠.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또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또 신청곡 또 주제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 보내드립니다. 요 며칠간 계속 비가 내리네요. 또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루 종일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혹시 혼자라고 느끼신 분들 계시나요?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보내드릴게요. 만약 힘들었거나 지쳤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털어버리시면 좋겠어요. 뭐 가지고 가야 뭐 하겠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데 말이죠.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저녁이 시작되기 바라면서 저 제니의 음악카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가볍게 맛있게 드세요. 김보경이 부릅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멋진 꿈. 않는 거 네가 힘이 들 때